너 같은 남자는 no no no 장난 같은 사랑 no no no 착한 척 믿는 척 oh oh 이제 나를 지쳐가 너에 대한 fantasy 깨져버린 맘